조선반도 평화 보장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스웨디의 스톡홀름에서 15일과 16일에 진행되었습니다. 회의에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일꾼들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.